평소처럼 밥을 먹고서 평소처럼 신발을 신고 나와 항상 다니던 길의 골목을 돌아 더 씩씩한 척 하루를 시작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평소처럼 웃고 떠들고 매일매일 바쁜 하루인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분이 있어 틈틈이 떠오르는 네 생각 더 이상하기 싫은데 잔잔한 맘에 네 모습이 차오르는 이유 가슴이 그렇게 아래 너를 또 그리워하래 정말로 네가 미웠어